인생이란 무엇인지 처음 주는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부기 부기 후기 부기 부기 부기 후기 기타 부기